가 어디로 가는가 출발력도 종착역도 알 수 없는 인생여 사랑을 알고부터 행복을 알고 사랑이 다 할 땐 눈물 지으며 인생은 강물처럼 오늘도 가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갔는가 오는 길도 가는 길도 알 수 없는 인생이여 사랑은 영원하자 맹서를 해도 사랑이 다 할 땐 눈물 지으며 인생은 구름처럼 가야만 하네